시에 우리가 일어나 열방을 향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구하면 주 기도하면 듣고 이 땅 고치리 우리 바다를 덮는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열린 가슴에 주의 열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열방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찾았으면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무엇을 전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 일싸우니 아버지여,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만이 선포되며 진리가 풍성한 열매가 되며 권세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여 그냥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장인 교회를 잘 말해주는 에베소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특히 그 전도 현장은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도는 특별한 기도가 요구된다. 아주 특별한 기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바로 기도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 담대히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오직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임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올바른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며 또 부흥의 물결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열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오직 그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할 때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본문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몸이 진동하는 분들이 가끔 보는데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모인 곳이 그 장소가 크게 진동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나타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그 형상은 몸을 덜덜 떨고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명령에 왕의 어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 성령 은사 집회라는 그 소위 여러 가지 집회들을 보면 뭐 불 받으라 그 목사님의 그 외치면서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 넘어지면서 그 무아 지경과 그 이성을 잃고 몸을 진동하며 손을 떨며 괴성을 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함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에 따른 그런 감정적 충돌에 그 따른 여러 가지 형상들 그리고 또 그런 쓰러짐이나 그리고 회개의 그 통성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집단적 심미적 최명 상태 같은 이런 괴성과 소리 지르는 것과 웃는 것과 또한 손을 벌벌 떠는 것과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에 비친 그런 회개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남, 그 각성, 그리고 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예수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바로 지혜의 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순종의 삶을 사시게 하시는 영, 예수님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는 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케 하시는 영,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은 원어적으로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다른 그런 원어를 갖고 있, 그런 원어의 다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요, 상담자요, 도움을 주는 자요, 변호자요, 가하게 하는 자, 후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런 무아지경이나 괴성을 지르거나 뭘 이성적이거나 부도덕적 행위, 음란과 호색, 스스로 그 이만희처럼 안상호처럼 스스로를 세우며 구원자라고 떠드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힘입게 땅끝까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그간 원문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명씩 짝지어 주시고 전도로 내보내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내보내셨는데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귀신은 내어쫓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바로 마귀들.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이런 비슷한 장면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악한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과 기도. 기도의 삶, 말씀 안에서 구한 건 받은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그 마귀들은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그 여러분의 부와 지혜와 직등, 그 뭐 박사학이나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부와 권세를 다 줄 것이니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예수님까지 유혹했습니다. 너가 능력이 있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너의 육을 보게 유혹합니다. 오늘날 마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능력을 보여라. 너 육적 생활,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게 합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의 능력, 그리고 또 육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할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우리는 그 마귀를,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안에서 그 사망에 갇혀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럴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의 그 은혜로 또 그런 순종의 열매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신 영혼들을, 작전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예수님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전도학으로 유명한 마이클 그린은 전도하는 교회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는 분명히 전도하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악한 영들에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건질 수 없고 기도는 바로 전도의 첫 걸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의 장작과 함께 기도의 불이 활활 탈 때 우리의 그 죄악과 마귀는 탈 것입니다. 전도의 불이 살아나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 세계 구석구석에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십시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삶, 성령 충만의 삶,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졌다고 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자꾸 이 시대는 안 돼, 전도가 안 돼, 부흥이 안 돼, 교회가 안 돼 말하지 마시고 그 입을 믿음으로 다스리시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이 시대를 뛰어넘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가 그 여러 신앙 전기들을 읽어보면 항상 그 시대는 악하고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없는 수평 이동만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야성의 믿음의 선배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벗어나 십일조가 문제니 노방전도가 문제니 새벽기도가 문제니 뭐 대형교회가 문제니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문제만 부각시키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십일조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혜롭게 선한 청직으로 투명하게 쓰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또 새벽기도니 대형교회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가 없는 전도가 사라진 그 수평 이동적인 그리고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노방전도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노방전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전도는 안 된다고 시대가 그렇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외치면서 메뚜기 의식 그 자체가 더욱 문제입니다. 더욱 지혜롭게 연합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격려와 기도로 우리는 심서 연합해야 합니다. 지금 그 본격적으로 지역전도를 그 시작한 지가 양누리 교회에서 지역전도를 시작한 지가 두 달째인데 문서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그 이단들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은 문이 닫혀 있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제가 남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서구에 그 있는 그 이단 전단지가 남구까지 집집 곳곳마다 꽂혀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전도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전도합시다. 노방 전도든 문서 전도든 관계 전도든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믿음으로 심읍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권능으로 함께 증거하실 것입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충만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참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 우리를 예수의 피 안에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thre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 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Peter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Thank you. 제 역전.